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각지에서 미국의 전쟁 괴물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초래의 성주투쟁위원회는 롯데 재벌이 지난 2월 27일 성주 골프장을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할 것을 결정하고 괴뢰 국방부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성주군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가지었습니다. 한편 김천시 농서면 사무소 앞과 김천역 광장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는 괴뢰 국방부와 롯데재벌이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적으로 체결한 것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법 부당한 사드 배치 책동에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